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강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가 황해북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와 시군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M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기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시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총돌격 총매진함으로써 백두산 대국의 전원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